저국 수호자의 날에 점해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 러시아 연방 탁명전권 대사와 알렉세이 바르투소브 대사관 무관이 22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는 강순남 인민무력성 부상,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 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